피곤하다며 아직 잠자던 말과 달리 너는 또 밤을 헤집고 다녀. 넌 내가 진짜로 바본 줄 아나 봐.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. 매번 똑같은 핑계뿐 거짓 눈물도 질렸어. 사랑한단 말보다 미안하단 말 더 많이 들을 것 같아. 그만하자. 넌 장미 없는 가시 같아. 눈 감아주는 것도 한두 번 한두 번 한두 번이어야지. 모른 척하는 것도 한두 번 한두 번 한두 번이어야지. 입만 열면 거짓말 걸리지 말던가. 그것 좀 해라. 적당히 말아줘. No, no. 속상했지 우리 자기와 프로. 내가 100번은 잘못했어. Yeah. Don't worry 어제 I was. 엄청적한 날씨 텁텁한 기분에 부풀이 풍성한 이불을 뒤집어쓴 feeling. 잘할게 swap it. 마지막 기회 좀 미안해 girl. 난 널 두고 떠날 생각 없어. My love the one 내 옆에서 꺼져. Lullaby 어디가 왜 또 불이 나 있어. 나도 미치 사랑한단 말보다 미안하단 말 더 많이 들. 그만하자. 넌 장미 없는 가시 같아. 눈 감아주는 것도 한두 번 한두 번 한두 번이어야지. 모른 척하는 것도 한두 번 한두 번 한두 번이어야지. 입만 열면 거짓말 걸리지 말던가. 그것 좀 해라. 쪽팔려 죽을 것 같아. 그냥 말을 말자. 내 입만 아프다. 너를 만나서 단 한 번도 마음이 변한 적 없고 그냥 엿 같았어. 눈 감아주는 것도 한두 번 한두 번 한두 번이어야지. 모른 척하는 것